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샘물토이에서. 바라보니 그 솜씨가 서투르지 부끄러워 너무 말했지요. 제가 빨아들일까요? 제가 빨아들일까요? 제가 빨아들일까요? 샘물의 터에 물을 길러 동민이 이거 나갔더니 나 지금 아름다운 천의 동무 너의 하나 불러줘 부끄러워 너 불렀지요. 너를 감긴 봄놀이를 너를 감긴 봄놀이를 너를 감긴 봄놀이를 생물통이 불을 길러 계속하여 분전농사 꽃이 피네. 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달새 노래하는 내 고향. 이어서 흉룡가곡 금강산의 노래 중에서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.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땅과 농민. 이상으로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.